새는 서산에 지고 무정한 바람 불어 오동잎 날리게 되니 가을은 깊었네. 보이지 말았으면 나를 부르는 낙엽 내 목숨 모동나무 닮았네. 바람은 너무 싸늘하구나. 배는 서산에 지고 무정한 바람 불어 오동잎 날리게 되니 가을은 깊었네. 나를 부르는 낙엽 내 목숨 모동나무 닮았네. 바람은 너무 싸늘하구나. 배는 서산에 지고 무정한 바람 불어 오동잎 날리게 되니 가을은 깊었네.